우리 공화국이 자위적인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구실로 미국이 국제적인 제재 압박 도수를 최대로 높여보려고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7일부터 10일까지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쿠바의 프렌스나테나 통신, 러시아의 다스 통신, 신문 자부트라, 인터넷 잡지 림취치, 인터넷 홈페이지 파트리오티 모스크바, 수리아의 사나 통신, 신문들인 알 사우라, 티슈린 알 왓단, 네팔 인터넷 잡지 네팔 투데이, 일본의 교도 통신, 이집트 신문 알 미쓰리 알 야움, 베네수엘라의 V 텔레비전 방송과 전 인디아 조선 친선협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조선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탕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대륙간 탄도로켓은 미국에 보내는 선물 등의 제목으로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했습니다.